무슨 일 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힘들다.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이제 자기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도 생각해줘야지. 안 그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 때는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리게 뭔가 막 움직이는 게 되게 좋대. 뭔가 땀 빼고 나면 되게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던데. 우리 애기한테 어떤 맛있는 걸 사줘야지 기분이 풀릴까? 뭐 먹고 싶어? 우리 애기? 우리 애기 힘드니까 나도 힘들어지잖아. 그럼 안 돼. 알겠어? 우리 애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애기는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힘들어하면 안 돼. 그럴 때마다 항상 나에게로 와. 내가 항상 기분 좋게 해줄게. 그리고 자꾸 나쁜 말 하지 않기. 나쁜 말 하면 안 돼. 이쁜 말 했어야지 다른 것도 예뻐 보이지. 이쁜 말할 때마다 뽀뽀해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쁜 말만 쓰자.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 우리 애기 웃었으니까 또 뽀뽀해줘야겠다.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기. 알겠지?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와서 기대. 내가 힘들어도 우리 애기 책임질게. 오빠 믿지? 오빠만 믿어. 그럼 우리 애기 항상 행복하게 해줄게. 기분 좀 풀렸어? 라고 말해도 아직 안 풀린 거 알고 있거든. 그렇게 한 방에 한 번에 풀리진 않지.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 알아. 남아 있는 거다 풀릴 때까지 뽀뽀 계속 할 거야. 아이고, 이뻐. 우리 애기. 봐봐,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 이렇게 예쁘면 더 기분 좋게 해주고 싶잖아. 어떻게 더 기분 좋게 해주냐고? 입술하고 볼에만 뽀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쁘고 귀여우면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빠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제대로 온공 못 보내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그래도 우리 애기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항상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에는 제대로 온 공부낸다. 미안해. 그리고 정말 사랑해. 우리 애기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맛있는 거 뷔페 갈까? 오늘 아예 많이 먹으면서 스트레스 확 풀까? 우리 애기 으이그 정말 이렇게 이쁜 애기 혼자 슬퍼하면 뱀매한다, 뱀매. 그러니까 혼자 힘. 하지 않기. 그리고 나쁜 말 듣지 않기. 많이 사랑할 테니까 혼자 힘들어하면 안 돼. 약속. 으이그 이쁘다. 여기 이쁜 집 많이 하면 뽀뽀도 더 많이 해줄게. 정말 이제는 나의 인생이 너로 가득 찼는데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면 나의 인생도 슬퍼져. 너가 행복해하면 인생도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기대. 힘들어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쁘게끔 노력할 테니까. 인생, 나의 사랑, 우리 애기. 사랑해요.